해줄 수 있는데 내가 참 많이 부족한가 봐. 툭하면 삐지고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든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함께 해줬어야 됐는데. 아니야 오빠,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. 오빠 많이 바빴는데 맨날 투정만 부리고 참 미안해. 내가 다 미안해. 이제 우리 정말 끝인 건가? 정말 아프게 집 앞이야. 그냥 서성이다.